너의 뒤로 무거운 그림자 위로 마지막 네 이름을 불러 슬퍼도 울진 않아 눈물로 보내진 않아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수 있게 목이 터질 때까지 갈라져질 때까지 부르나 너의 노래 슬픈 그 노래 눈물보다 슬프게 외침보다 더 크게 부르나 너의 이름 슬픈 그 이름 돌아와줘 혼자서 아프겠다고 끝까지 널 웃으라고 보내는 날 다짐을 전해 하나만 기억하라고 영원히 기다린다고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수 목이 터질 때까지 갈라져질 때까지 부르나 너의 노래 슬픈 그 노래 눈물보다 슬프게 외침보다 더 크게 부르나 너의 이름 슬픈 그 이름 돌아와줘 아무리 외쳐도 너는 점점 멀어져갔고 답이 없어도 너를 부르겠다 했지만 어디까지 간 거니 어디까지